Yeah, there's that. 배를 하게 to be surfing. 나 몸만 너무 고기. Suck out the music. 이니 미니 마니 모. 춤추는 아기 flow. Keep my passion, I gotta go. I'm still not enough. 11년째도 각종 내 형광 밑줄은 백오맨이 학본 빛이 없는 학습 부딪히고 넘어지면 나오는 작품 이 빛에서도 make it move, make it mine Make it right, the 누군가의 favorite sign 빛의 너의 손에 반 삶의 이유 삶의 나 운동력을 every yarn Bring it up Keep my passion, I gotta go. I'm still not